다음은 심장이 남는 사람,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. 리춘구 작사, 김독수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8, 1989년에 조선예술영화 심장이 남는 사람의 주제가로 창작되었습니다. 가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, 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으로 감동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사분의 사박자로 된 선율은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켜주며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으로 빛내어 나가도록 고무 추동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.